똑같은 공기 똑같은 침대에서 보이는 천장까지 왜 별 이유 없이 허무한 건지 그저 몇 시간째 멍만 때리는 게 배가 고픈가 했었는데 No way, no way, no way 뻔해 뻔해 뻔해 TV를 틀어놓지 채널만 돌려보네 But babe 별 의미 없네 yeah. 다 너의 반 반의 반의 반도 채워주질 못하네 채워지지가 않네 yeah. 다 너의 반 보이지 않아 네 생각에 가려진 채 마음이 기운 채로 판단이 서니까 너 하나 없다고 내가 이럴 리가 없는데 자꾸 그때로 또 내감기래 네가 있던 자리 그 자리 위 밤하늘까지 저 반쪽짜리 다리 딱 지금 나의 모습 같지 다 너의 밤 삼키면 둘이 만들었던 세계도 더 작아질 텐데 그리움만 꽉 차겠지 지루한 하루들을 보낸 후 보름 따 하늘에 뜰 때쯤에 yeah. 우린 하나라고 떠들고 다닐 때만 해도 너는 너고 나는 나라는 게 이렇게도 명확히 질지 몰랐어 서로 생각할 시간 시간 초과 땡기부터 지나면 서로 돌아오라고 또 못해 난 지금 돈키호테처럼 정처 없이 네 사랑을 꿈꾸네 난 네 눈만 봐도 텅 빈 이 밤을 다 채워